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? 1번. 아니요. 찍지 않아요. 2번. 아니요. 찍어도 돼요. 3번. 아니요. 잘못 걸었어요. 4번. 아니요. 찍으면 안 돼요.